아무렇게나 보내버린 나의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릴 적에 그 공책을 다 쓸 때쯤 되면요, 빨리 새 것을 쓰고 싶어서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쓰고 괜히 한 장 뿍 찍기도 하고 그런 경 있으시죠? 92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요즘도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 계시다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글, 서울 방배동 강은환 학생이 보내주신 글을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보내버린 나의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92년 마지막 하루까지 하루하루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부터 3일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92년 올해의 영화, 영화음악 그리고 배우들에 대한 베스트 10 집계로 꾸며드립니다. 각 분야마다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작품과 배우를 3위까지 보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대구 만촌동에 사신다는 성문세 씨는요. 온 집안 식구분들이 모두 참여하셨나 봐요. 문세 씨 말고도요. 성철우, 성준, 성병태, 성덕진, 성진우, 성효진 씨. 이렇게 가족 모든 분들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엽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또 같은 대구에서 서영무 씨는요. 이 베스트 집계 행사에 참여한 이유라고 하시고서는 보기를 네 가지 들어주셨어요. 첫째, 상품에 눈이 멀어서. 둘째, 정은임 씨 주장대로 선물이 정말 예쁜지 확인해 보려고. 셋째, 최소의 비용, 70원으로 최대 만족, 선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 FM 영화음악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게 정답을 맞춰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틀려도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영무 씨 정답이죠? 아, 또 이 왜 베스트만 뽑고 월스트, 최악의 영화는 안 뽑아요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영화음악가나 감독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참고해서요. 다음에는 더 폭넓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번 저희 특집 방송에는요. 여러분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MBC, FM과 AM DJ분들이 조금씩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분들의 의견도 여기에 참고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베스트 10을 보내드리고요. 내일은 배우 그리고 영화음악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편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링.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의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편도 있죠? 미래의 달색에는 여자 하나에 남자가 글쎄 둘이래. 별의별 결혼 풍속이 다 있어.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컴퓨터.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소설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오늘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입세.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When You're Alone, 영화 후크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여러분이 뽑아주신 올해의 영화 베스트 10 중에서 10위는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후크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264표를 얻었네요. 이 영화는 올 6월 20일에 개봉해서 모두 3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92년 국내 흥행 통계로는 6위를 차지했죠. 동화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요. 인물이나 상황을 현대식으로 재구성해서 전혀 지루한 감이 없었던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액션물이나 성인용 영화가 대부분인 그 당시 극장가에서 유일하게 가족용 영화였다는 점. 그 점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9위입니다. 9위는요, MBC AM 별이 빛나는 밤에서 장기 집권하고 있는 DJ 이문세 씨가 뽑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문세입니다.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 아주 참 감동적으로 봤었던 그런 영화를 꼽으라면은 주저없이 안정효 원작의 그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월남전에 군인들이 파병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군인들의 갈등, 떠날 때는 굉장히 막 전쟁을 치른다. 전쟁, 내가 베트남을 돕겠다, 월남을 돕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막상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의 그 허탈한 마음,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의 허와 실을 아주 너무나 잘 묘사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연기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하얀 전쟁을 꼽습니다. 예, 9위는요, 우리 영화 하얀 전쟁이 모두 282표를 얻어서 차지했습니다. 이 10편의 영화 중에 그래도 국내 영화가 여러분의 높은 지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반갑네요. 월남전을 우리 시각으로 처음 다룬 영화였죠. 그리고 동경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점, 안성기, 이경영 등의 인기 스타들이 출연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영화의 선전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보내주신 엽서 가운데는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겠죠. 아, 그리고 이 10위권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요, 이 작품 외에도 국내 영화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29위를 차지했고요, 결혼이야기 미스터 맘마가 공동 4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독립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 이것을 뽑아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자, 영화 하얀 전쟁 중에서 이별 없는 어지러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이별 없는 어지러움. 9위를 차지한 영화 하얀 전쟁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베스트 집계로 뽑은 92년의 영화 8위부터 6위까지는요 모두 프랑스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요, 프랑스 영화는 지루하고 관념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해준 작품이었다, 이렇게 하셨네요. 8위는 제인 마츠와 홍콩 배우 양가위의 연기가 돋보였던 연인이 차지했고요. 7위는 인도차이나입니다. 이 두 작품은 그 월남전과 베트남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감상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래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아,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신예 감독 레우스 기아락스의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은 모두 567표를 얻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영화의 공통적이라면요, 아주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얘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영화답게 영상이 무척 서정적이고 아름다웠었습니다. 극도로 절제된 대사,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던 영화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 연인에서의 마지막 장면 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MBC FM의 DJ인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FM 모닝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열입니다. 매일 아침 방송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리고 또 낮에 무슨 TV 놓거나 다른 행사라도 끼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다 보면 참 영화와 만나기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욕심을 부려서 가끔씩 FM 온쇼가 마치자마자 조조 할인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아침 첫 회로 몇 편을 봤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그 주차비가 좀 많이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그 극장과 그 영화가 상당히 인상이 남습니다. 라망을 명보극장에서 봤었거든요. 연인이란 작품. 아침에 FM 온쇼 스태프들과 전부 갔었습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그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서 궁금했었고, 또 장자크 아누 감독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프랑스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뭐랄까 국제화 시대에 맞춘 영화라고 할까요? 조금 보기가 쉬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인 마치와 양가휘, 토니 륭이라는 그 배우, 그 배우들의 열연의 그런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영상적인 처리 때문에 상당히 그 생략적인 기법이 저한테 많이 남았습니다. 뭔가 대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혹은 어느 장면이 더 이어질 것 같을 무렵에 꼭 다른 장면으로 바뀌고, 또 생략의 그 기법 속에는 영상이 이어지면서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망이란 영화는 그 무엇보다도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생략적인 기법 때문에 저한테 오랫동안 더욱더 많은 여운을 남겨주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망을 저는 올해 영화로 좀 꼽고 싶은데요. 영화 연인 라망 중에서 낙턴이었습니다. 아, 이제 5위를 소개해드릴 순서죠. 5위는 맥컬리 컬킨과 안나 클람스키 이 두 꼬마 배우의 순수한 감정을 담아낸 영화 마이걸입니다. 이 영화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하신 분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감성이 순수하고 맑기 때문이겠죠. 이 작품은 개봉 전에는 꽤 큰 호응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아, 사실 결과는 그에는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 중에는 젊은 층이나 청소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5위까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위는 비헐리우드권 영화죠. 댄스 무비 붐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호주 영화 댄싱 히어로입니다. 모두 603표를 얻었네요. 기존의 댄스 무비와는 달리 그 유명 스타들이 출연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신선했었고요. 화려한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두 주인공의 춤솜씨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싶었다 이런 여러분들의 평이 바로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듣습니다. Perhaps, Perhaps, Perhaps 도리스 데이입니다.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how am I ever to know You always tell me Times I've asked you, and then I ask you over again. You only answer,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t to wind up being parted, broken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도리스 데이의 음성이었습니다. 방금 호주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올 한 해는 유난히 예술성 높은 전 세계 영화들이 많이 개봉됐었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작품들 속에는요. 지난해 깐니 작품상을 받은 마르튼 핑크가 41위를 차지했고요. 프랑스 영화 토토의 천국이 23위, 유로파, 하이힐, 그리고 독일 작품 사랑과 슬픔의 여러 Voyage, 중국권 영화 현위의 인생 이런 영화들이 50위권 내는 들지 못해도 그래도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아마 그 단순한 오락성보다는 영화의 예술성을 평가하고 함께 느껴보려는 여러분의 애정이 가득 담겨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3입니다. 미국 개척사 시대를 사랑 얘기와 함께 그려나갔던 Far and Away. 이 영화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탐 크루즈와 니콜 킷맨, 이 실제 부부의 공연이 볼만했었죠. 분노의 역류를 감독했던 론 하워드의 박진감 넘치는 연출력, 그리고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지는 라스트의 말달리기 장면, 이런 것들이 대작 영화의 감동을 느끼게 해줬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그 끝까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갔던 탐의 적극성이 여러분께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작품에 삽입된 애냐의 노래도 꽤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 애냐의 노래로 듣습니다. Book of Days. 'Far and Away' 중에서 'Book of Days' 애냐의 노래였습니다. 베스트 10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요, 높은 점수를 얻었던 20위부터 11위까지 작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위는 'Last Mohican', 'The Last of the Mohicans'고요. 19위는 지난해 개봉됐다가 올해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면서 다시 개봉된 영화 '양들의 침묵'이 차지했습니다. 18위는 'Bugsy', 17위는 사랑과 추억, Prince of the Tides가, 그리고 16위는 현재 개봉 중인 작품이죠. 케빈 코스트너의 보디가드가 차지했습니다. 이 베스트 집계가 시작된 후에 개봉된 영화라서 그런지 그다지 많은 표를 얻지 못했지만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삽입곡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5위는 홍콩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동방불패, 14위는 영화의 새로운 구성 방식과 표현 영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넬리 카트스니, 그리고 13위는 리틀 웨폰 3편, 12위는 요란하진 않았지만 꾸준한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진행하고 계신 배철수 씨께 대신 소개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네. 아, 제가 올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뭐 올해 참 좋은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뭐 원초적 본능이랄까, 또 델리카트슨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또 보디가드 뭐 이런 등등의 흥행에도 성공하고, 또 영화 내용적으로도 참 잘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올해 좀 바쁘게 지내느라고, 예,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본 영화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 영화는 만홍의 샘입니다. 지금 뭐 혹자는 조금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문학적이고 뭐 충실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가장 좋은 영화로 만홍의 샘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영화를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을 보셨어도 배철수 씨 정말 좋은 영화 보셨네요. 배철수 씨가 꼽으신 만홍의 샘 12위를 차지했습니다. 11위는요, 92년 한 해 동안 113만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흥행 1위를 차지했던 폴 머호벤 감독의 영화죠. 원초적 본능이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외설로 그 등급 12가 붙었던 이 작품은요, 범인이 누구냐, 이 문제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완전 성인용 영화라서 저는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요, 꽤 높은 호응을 얻었네요. 자, 이제 베스트 10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2위는요, 역사의 진실을 밝혀보려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열정이 느껴지던 영화, 바로 JFK가 무려 870표를 얻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케네디를 죽였는가, 이것보다는 왜, 무엇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했는가, 이런 감독의 시각이 무척 흥미진진하게 펼쳐진 영화였죠. 음악을 좋아하는 감독이어서인지 그 음악처럼 리듬감 있는 영상 편집 역시 영화를 재밌게 했습니다. 짐 게리슨 역의 케빈 코스트너 역시 명연기는 아니었지만 열연하고 있었는데요. 못 받아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씨의 자백으로 한참 떠들썩할 때라서 그런지 더욱 우리의 관심을 모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화 JFK의 피날레 됐습니다. 영화 JFK의 피날레였습니다. 자, 이제 1위 작품 한 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엽서를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요. 그 좋았던 영화로 뽑아주신 작품들 중에서 특이한 영화 몇 편이 눈에 띄더라고요.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된 적이 없는 영화들인데요. 릭 베슨 감독의 프랑스 영화 르 그랑 블루나 올해 카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플레이어, 그리고 영국 스티븐 프라이어스 감독의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이런 영화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상하신 것 같은데요. 모두 좋은 영화로 평가받았던 작품들이니까 여러분께서요 보신 소감이라도 적어주시면 많은 애청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봉된 영화는 아니지만 TV를 통해 방영됐던 스틸링 홈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추억의 영화 페스티벌, 이런 이름으로 소개됐던 영화들이 있었죠. 쉘브루의 우산, 금지된 장난, 그리고 태양은 가득히, 이 영화들도 여러분들이 뽑아주셨는데요. 요즘 영화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과 감성 때문에 더욱 잊혀지지가 않지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왜 이 영화가 안 나오나 기다리는 분들 많지요? 모두 957표를 얻은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가 FM 영화음악 애청자분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어공주의 성공에 힘입어서 국내에 상영됐던 이 작품은요. 7월 4일부터 65일간 개봉돼서요. 모두 4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전체 흥행 순위로는 3위를 차지했고요. 기존의 만화 영화들과는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한 화면들, 이것들이 모두 컴퓨터 합성이라고 하죠. 또 미녀와 야수 간의 참사랑, 이런 것들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히 외모는 무시무시하지만요. 사랑을 느끼면서 수줍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야수의 모습, 또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려는 그의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만화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섬세하고 인간적이었었죠. 오히려 인간들이 보여주는 사랑 얘기보다 훨씬 더 감동을 느끼게 했었는데요. 이처럼 살아있는 인물 창조와 함께 이 영화 음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수훈갑이죠. 경쾌한 한 편의 뮤지컬처럼 그 음악에 맞춰서 펼쳐지는 식당 장면이나 벨과 야수의 무도회,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당 장면에서 나왔던 곡이죠. Be Our Guest 듣겠습니다. 마셰르마드모젤, it is with deepest pride and greatest pleasure that we welcome you tonight. And now we invite you to relax. Let us pull up a chair as the dining room proudly presents your dinner. Be our guest. Put our service to the test. Tie your napkin round your neck, sherry, and we provide the rest. Soup du jour, hot hors d'oeuvre, why, we only live to serve. Try the gray stuff, it's delicious. Don't believe me? Ask the dishes. They can sing, they can dance. After all, miss, this is France. And a dinner here is never second best. Go on, unfold your menu, take a glance, and then you'll be our guest. We our guest, be our guest. Beef ragout, cheese souffle, high and full on flambé. We'll prepare and serve with flair a culinary cabaret. You're alone and you're scared, but the banquet's all prepared. No one's gloomy or complaining while the flatware's entertaining. We tell jokes, I do tricks with my fellow candlesticks. Put it all in perfect taste that you can bear. Come on and lick your we suggest. Be our guest, be our guest, be our guest. Life is so unnerving for a servant who's not serving. He's not whole without a soul to wait upon. Ah, those good old days when we were useful. Suddenly those good old days are gone. 10 years we've been rusting, needing so much more than dusting, needing exercise, a chance to use our skills. Most days we just lay around the castle. Flabby, fat, and lazy, you walked in and oops-a-daisy! It's a guest, they trust our loving mess. Wise, important, thank the Lord, I've had the napkins freshly pressed. With this, she'll watch in, and my dear, that's fine with me. But while the cups do their sauce-shoeing, I'll be bubbling, I'll be brewing, I'll get warm, I've been hot. Heaven's sake, is that a stop? Clean it up, we want the company impressed. We've got a lot to do. Is it one love or two? For you, our guest. We are guests. She's our guest. We are guests. We are guests. We are guests. We are guests. 여러분이 뽑아주신 영화 베스트 10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여미녀와 야수 중에서 Be Our Guest였습니다. 아, 사실은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악을 조금 적게 들려드리고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자, 저희가요, 그러면 1위부터 30위까지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 여러분이 보신 영화는 과연 몇 편이나 들어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자, 1위는 미녀와 야수가 차지했고요. 2위는 JFK, 3위 Far and Away, 4위 호주 영화 Dancing Hero, 5위 My Girl, 6위 뽕리프의 연인들, 7위는 인도 차이나가 차지했고요. 8위는 역시 프랑스 영화 연인입니다. 9위는 우리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하얀 전쟁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위는 후크고요. 그리고 11위는 원초적 본능, 12위는 만웅의 샘, 13위 리셀 웨폰 3편, 14위는 델리카트슨 사람들입니다. 15위는 또 유일하게 홍콩 영화죠. 동방불패가 차지했고요. 16위는 바디가드, 17위 사랑과 추억, 프린스 오브 더 타이즈가 차지했습니다. 18위는 벅스이고요. 19위는 양들의 침묵, 20위는 라스트 모이칸입니다. 자, 이제 다시 30위까지 소개해드릴게요. 21위는 유니버셜 솔저고요. 22위는 패트리어트 게임, 23위는 프랑스 영화 토토의 천국, 24위 아이다호고요. 그들만의 리그는 25위를 차지했습니다. 26위는 에이리언 3편이고요. 또 햄릿은 27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봉돼서 올해까지 롱런한 영화죠. 다잉 영이 28위를 차지했습니다. 29위는 우리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고요. 30위는 배트맨 2편이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 배트맨 2편 중에서 듣습니다. Face to Face 그룹 수지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올해 개봉된 영화 베스트 10을 보내드렸고요. 내일은 영화배우 베스트 10으로 꾸며드립니다. 저 정유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